따분 난 지친 일상을 벗어나고 깔끔하게 또 신나는 일을 찾고 있다면 나를 로 따라와 상쾌한 바람이 내게 들어와 너를 개연하게 해줄게 여기 내 손을 잡아 Go, 일어나 I know the time